청년이가 멍청하고 찌질하고 까불고 덤벙대고 그러는 청년이보단 너희들 기억에 기억과 추억에 남는 청년이가 됐으면 바래. 그리고 아, 이 사진이죠. 얘들아 나 기억하고 나중에 내가 큰 사람에서 너희들을 찾아갈게. 그럼 이리 와.